오늘따라 내맘 멀어보여. 코트 위에 한숨이 고여. 현실이 두려운 소년. 공을 던질 때면 유일하게 맘이 되려 놓여. 홀로 던지는 공 림을 향해서 내가 던지는 건 수많은 고민과 삶의 걱정거리. 세상을 아는 척하지만 아직 설리고 멍. 커트가 내 놀이터 손짓에 따라서 발렵한 작은 공이 쳐. 성적은 바닥을 기지만 난다 오히려. 세상에 다 잘될 거라며 괜시리 소리쳐. 하지만 세상은 되려겁죠. 그럴 거면 멈추. 머리를 채운 상념 공대신 미래를 던져. 또 남들이 칠하는 별점과 성공의 기준은 결격 덕의 암처럼 퍼지는 걱정. God damn it. 던져버린 공과 함께 퍼진 웃음. 턱까지 차오른 네 숨은 꿈틀대는 꿈들 빨라지는 꿈. 행복해지는 맘 이 순간은 영원할 듯 하지만 해지는 밤이 다시 찾아오면 또 먹는 현실. 정신을 차리면 또 겁먹은 병신 같은 내 모습에 자꾸만 또 겁이 나. 덮도는 현실감 남들은 앞서 달려가는데 왜 난 아직 여기 나. 숨을 쉬어 아니면 꿈을 꿔. 지금 심장 박동에 맞춰 다시 너를 줘. 남들의 얄팍 한자들에 갇혀 모른 척하며 살다가 콘트처럼 인생도 노을전. Whatever do in my life. 이 순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오지 않나. 다시 나에게 되물어봐 지금 행복한가. 그 답은 이미 정해졌어. 난 행복하다.